속에 그대가 내 전부이죠.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요. 그댈 처음 본 순간 감출 수 없던 내 맘, 그대도 느낄 수 있나요? 내 맘속에 그대도 내 전부이죠. 늘 그대 곁에만 머물고 싶어요. 눈을 감고 가만히 그대 오는 소리 들어 떨리는 맘으로 오늘도 여기에 서 있죠. 사랑은 내게 별처럼 내려와 세상은 그대 곁에 내 마음을 뿌리고 가만히 그대 곁에 사랑을 속삭여 헤아릴 수